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7일 수도 테헤란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란 깃발이 나붙이고 있는 비행장에는 이란군 육해공군 명예의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이란군 육해공군 명예의병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와 일행을 마무드 파라잔데흐 이란 외무성 청국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국회, 외무성의 관계 인사들과 강삼현 이란 이슬람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송원들이 전송했습니다.